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는 이제 가정에서 장자에 대한 상속권 문제와 또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징벌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는 두 아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한 남자와가 한 여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 욕심에는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많은 자손들을 갖는 것은 많은 힘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 축복된 것이고 번영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한명 이상의 아내를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 또 갈등, 또 자녀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17절도 드라마에서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속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어떤 아내는 더 사랑하고 어떤 아내는 미워하는 그런 와중에 두 아내 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더 이뻐할 수 있고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상속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17절에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예. 아버지가 누굴 사랑하느냐, 누구를 미워하느냐에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그 유산의 두 몫을, 예, 다른 자녀보다 두배더 많은 몫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장자가 자기의 생명이 흐르는 시작이고 또 장자의 권리는 먼저 난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는 자기의 아내 또 자기의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대여서 자기 마음대로 가장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자기 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이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열 번째 그 마지막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의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장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처음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권리를 구별하시고 권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여러분이 가정을 다스리고 또 가정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욕심대로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을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들여서 첩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 화근이 되어지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아랍의 여러 그 나라 간의 이런 분쟁과 갈등, 근심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을 때,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을 때 결국 형제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요셉을 죽이려 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자기 동생인데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 가정에 깨어진 비극이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았던 것이고 그런 욕심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가정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고쳐라고 여러 번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당시에 성읍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장로들에게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넘기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이 자식의 완악함과 패역함, 그 악함을 증거하고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그 자녀의 죄가 명백하게, 그 악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권위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말을 권면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부모가 때로는 징계하고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단지 그냥 부모의 권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말씀 그대로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로들에게 데려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살아남을 자녀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워낙 부모들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부모들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21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악을 제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종국적으로 악을 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케이스, 장자의 아버지가 장자에게 상속권을 배분하는 그 문제, 또 이 아들,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리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가장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겠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천국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욕심대로 또 어떤 갈등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를,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분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죄로 인해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세워져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 3주간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 리더로 권위를 가지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또 5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와 또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또 아내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남편을 가정의 또 가장으로 머리도 섬기면서 우리 함께 두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하듯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가정 안에 악은 어떤 씨앗,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책임이 먼저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주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겨가는 것. 그러므로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될 것은 오늘 이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징계함에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그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었다.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완악하고 패역한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자녀였습니다.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은 자식이 바로 저였고 또한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에 저주를 받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아 나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버려버리고 내가 사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